앞으로도 또 귀한 사역을 잘 할 만한 그런 귀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단기 선교사 또 수료 예배 또 파송식 이렇게 하면서 떠올랐던 구절은 이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은 아닙니다만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제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시린을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 중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심지어는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포도 껍데기도 먹지 말고 포도 씨도 먹지 말라. 하여튼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어서는 안 된다.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그 문제가 뭐예요? 그 힘이 빠진 것이 나시린인데 머리를 자르는 바람에 그 힘이 무력하게 된 것이었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 시체를 대는 순간 부정하게 되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다시 그 정결 의식을 하고 그 사람이 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뭐 1년이면 1년,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중에 막 2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체를 댔다. 그러면 다시 인연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나시린의 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정을 얘기하기 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 이제 세 개의 지파가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이 자손들은 각각 성막을 섬기는 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레위인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레위인은 각 지파, 각 그 종족마다 자기가 정해져 있는 그 일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혈통에 의해서만 구별된 존재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싫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고 절대는 여자는 허락되지 않은 일.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혈통의 구분이 없어요.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게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고 뭔가 내 인생의 특별한 기간을 구별된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SM이 되어서 선교지로 가겠다는 학생들을 볼 때 저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 바로 이와 같은 친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 혹은 간사로 하나님의 지명에서 부는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을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때 이들은 이 시대의 나시린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에서 변두리로 앞서가는 길에서 뒤처지는 길로 풍요의 땅에서 빈궁의 땅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불안정한 환경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해서 어떤 것을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들 마음속에 핵심적으로 그 단 하나의 이유를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다 쉽고 편하고 빠르게 사는 그 길을 돌아서 어렵고 불편하고 느리게 가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나시린처럼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내 인생의 특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나를 향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께서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린 줄 압니다. 오늘 사실 본문으로 다룰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2012년인지 2010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안산 동산교회에서 선교한국 대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분은 당연히 선교한국 대회, 선교를 동원하는 그런 대회에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를 동원하기 이전에 너는 주님께로 갔는가? 그리고 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졌던 것이죠. 저는 그 메시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단기 선교사로 지원한 6명의 학생들이 3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곧 선교지로 파송될 것을 염두하고 드리는 수료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서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대한 사명을 부여하고 사역지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자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제자로 훈련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1년 후 혹은 1년 반 이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니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고 캠퍼스를 얼마나 부흥시켰니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너는 얼마나 나의 제자가 되었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가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잠깐 삼키기를 원해요. 먼저는 가장 안정적인 관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향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저버려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실제로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떠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잠시 떠났기 때문에 그를 영원히 곁에 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도 또 이렇게 가족분들도 와 계신 줄로 압니다. 잠시 떠나는 것이 마치 영원히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과 또 걱정과 근심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잠시 떠나보내는 것이 영원히 이 자녀를 얻게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정된 공간을 떠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환경이 주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허상이 또 무엇인지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해 조이에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이에서 15년째 사역을 했을 때쯤에 굉장히 편했어요. 처음에 조이 간사가 됐다고 했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렸죠. 그러려면 차라리 신학교를 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회 사역자보다 더 불안하고 그 다음에 참 알 수 없는 길,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 바로 캠퍼스 간사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시작했지만 저는 그런 걱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서 제가 간사 연차도 되고 어느 정도의 직분에 올라가고 이 공간, 이 사역이 굉장히 익숙해지면서부터 아, 이것은 내 공간, 내 터전, 여기서 내가 당연히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에겐 너무 편한 공간이 됐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조이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나의 조이를 떠나서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이가 나에게 줬던 안정감이 간사 15년차 때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1년간 쉬자. 1년간 공동체를 떠나보자.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조이와 상관없이 정말 전혀 조이 사역과 상관없이 1년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조이에 복직했습니다. 그 지난 1년 동안 제가 뭘 배웠을까요? 조이라는 공동체가 저에게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뭐냐면 내가 조이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헛된 기대와 꿈과 허상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속해 있는 이 조이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조이에 돌아왔습니다만 언제까지 조이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확실함은 이제 제 인생과 영원히 이 조이는 제가 어떻게 이 조이를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제 인생 속에서 영원히 이 조이와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SM 여러분 익숙한 공간으로 잠시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면 영원히 떠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떠남은 잠시의 떠남이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했던 가족, 이전에 경험했던 친척, 이전에 경험했던 그 동료들과는 전혀 새로운 동료로서, 전혀 새로운 가족으로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정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사명에 붙들려 사셨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지난 4월 말에 저는 중국 상해와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선교 현장도 둘러보고 또 거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SM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그 집은 괜찮은지, 어떤 안전한 곳인지 이런 걸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 해외부 간사님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아, 괜찮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한국 집보다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역을 위해서 학생들의 숙소가 자기 자신의 공간인데 그 공간이 모임 장소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는 날은 집에 들어가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집에 못 들어가고 그 모임이 있는 날은 중국인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할 때는 집에 안 있고 밖에 이렇게 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많은 시간도 여기 뭐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할 때는 괜찮은데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심리적으로 조금 뭔가 우울하다든지 이러면 자기의 처지가 굉장히 불쌍한 거죠. 아무도 없는 공간에 홀로 마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 내 공간인 그 공간마저도 사역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쉬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친구의 마음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적응하는 과정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굉장히 깔끔해서 웬만큼 정리를 다 끝내고 나갔지만 또 들어오면 본인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만 되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한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광야란 내가 농사짓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없는 무리를 향해서 그 광야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달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 동력자들을 모집하고 기도 동력자들을 모집할 것입니다. 안쓰러운 여러분의 부모님이 마지못해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도 할 것이고 생각지 못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잘 알고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조이어들이 심지어는 여러분의 간사님들도 그 간사님 박봉을 잘라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후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엘리야의 까마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의 오병이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동력자들을 늘 잊지 마세요.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내지는 한 해 반 동안 그것을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과 더불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분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시고 그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집에서는 내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충분히 보내주는 것만으로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 자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만큼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빈궁에도 처해보시기를 바라요. 좀 굶어도 보세요. 먼 길이지만 때로는 돈이 없어서 걸어가 보시기도 하세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에 처해보시기도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의 후원이 넘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웬일인지 갑자기 불현듯 생각지 못한 재정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것만 사지 마시고 여러분 것만 먹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거 하나 더 사세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랑 같이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주실 때 그것이 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변을 돌아보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시는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풍부에 처한다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쓰고 살아본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쓰면서도 그 풍부한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것, 그게 풍부에 처하는 거예요. 풍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은혜를 배우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속에서 빈궁에도 거해보시고 풍부에도 거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단기 선교사로서 자신의 딸을 보낸 부모님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 조이 간사님 중에서 간사 연차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제 자녀는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SM을 보낼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간사님, 그분은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고 조이에 또 공교롭게 또 와서 또 SM까지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그 간사님의 따님이 SM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워하는지 걱정하는지 간사님인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도 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결국은 그 따님이 이제 SM으로 중국에 1년 동안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그분이 저희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데 모든 조이어들은 SM을 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보내야 됩니까? 저한테 좀 연락, 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제 저한테 또 가득히 자세하게 카톡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유인 하나님께서 실명이 나옵니다. 제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연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셋째로 공동체 안에서 참된, 가장 참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의 귀한 제자 훈련은 없을 줄 알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 알게 하신 것 같고,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저희가 매일 정오 때 저희 본부에서 일하는 간사님들이 그 선교사님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보낸 기도 제목도 같이 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 제목 보면 늘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늘 나오는 기도 제목은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이 변화되도록 늘 우리 SM 학생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한 영혼이 변화되도록 내가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초대되어서 올 수 있도록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변화됐을 때 가지는 그 감격 그것이 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아니고는 경험 못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영이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거 이거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난 1년 한 해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너스 그 밖에도 보너스로 허락하신 선물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배운 적이 없었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언어. 당연히 중국어 배워야 되겠죠.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어를 배우고 두 번째는 자전거 배우실 분들은 중국에 가시면 세 번째는 기타. 한국에 있을 때 기타 칠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거기 가면 사역을 위해서 기타를 쳐야만 돼요. 왜냐면 말은 못하고 모임에 무슨 기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기타 치는 것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기타를 연습하고 그거라도 이 모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기타가 늘죠. 그 다음에 부족했던 피아노 연습. 오랫동안 끊었던 피아노를 다시 손잡게 되는 겁니다. 반주를 해야죠. 뭔가 행사했을 때 도움. 말로 못하는 거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요리. 친구들 초대했으면 먹여야죠. 뭘로 그들을 환대하고 뭘로 그들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먹여야죠. 그러면 다양한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주부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리를 훈련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배드민턴.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있습니다. 제인은 무엇보다 식습관이 바뀌었는데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고기를 즐겨 먹던 제인이가 이제는 나물과 채소를 맛있게 먹는 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식생활도 바뀌는 거죠. 지난 20몇 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신 거예요. 재정관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용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 모습에 참 기쁩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모습에 많은 실망을 할 때도 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 것 같아 이 또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모님의 살아있는 간증을 보내셨습니다. 부담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 철없는 것이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 걱정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꾸시고 때로는 이 어린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그것이 이 자녀를 영원히 얻는 그런 기회가 되는 또 은혜가 가족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나시린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그 나시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 이야기에 민수기 6장에 쭉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6장 끝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시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구절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론의 축복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마지막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하기 전에 민수기 6장에 있는 24절부터 있는 이 아론의 축복을 기도를 먼저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축복하는 기도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아론의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예요. 물론 이 축복 기도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아론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대상에서 꼭 한 명 더 언급돼야 될 어떤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나실입니다.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하는 정말 거룩한 자발적인 헌신, 출신 성분도 아니지만 남자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나실로 드리기를 마음가운데 결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1년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